서선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이 22일 흉령에서도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 평양역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의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일꾼들, 관계부문 직민 일꾼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.